just different. I'm just different. 진절을 바라지만 난 angel and demon. 오해는 해로워 네가 나 때문에 외로워 또 이해해줘 baby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네 가슴에 총을 쏴 이기적이야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미래를 점쳐봐도 나 때문에 지키는 콤마 그래도 있어줘 날 버리지는 말아줘 마음은 다르지 않아 I'm for real 너와 나 입을 맞추고 난 그뿐이라고 조금만 떨어지라고 해 너가 내 품으로 들어와 느껴도 껴안아주지 않는 넌 장난치냐고 우리 사이 뭐냐고 날 사랑하지 않냐고 하지만 내 맘은 그게 아닌데 I'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착한 남자 되지 못해 이런 나 때문에 상처받을 친구야 I'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남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그래도 날 떠나지는 마 이렇게 나쁜 놈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날 이해할 수 있대도 말야 했어 눈물 숨기고 웃는 것도 I know.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맘 알아 이게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길 난 그저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을 뿐 이기적이지 너 그래도 떠나지 마 난 네가 원하는 남자와는 다를 뿐이니까 너는 착각하지도 마 우리 같이 만났던 날부터 yeah. 널 보는 표정 그 위에 가면 썼으니까 텅 빈 깡통처럼 찌그러진 감정 손대지만 아리선 내 말투에 난 다치기만 할 거야 울면서 다 그쳐도 네 눈 똑바로 보며 거짓말해 아무렇지 않게 네가 나를 녹이려 해 너는 더 차갑게 널 대하겠지 똑같은 실수로 네 맘 상처내 아무렇지 않게 I'm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착한 남자 되지 못했나 이런 나 때문에 상처받을지 몰라 I'm just different 네가 바라는 그 남자와 Just different 네가 원하는 그 남자와 달라 I'm just different 착한 남잔 되지 못해 난 yeah. I'm just different